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성경의 선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귀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또 교회에게 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선언하듯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는 우리가 앞서 읽은 6장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권면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라고 그랬죠.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게 행하라. 크게 네 가지의 권면을 말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답해야 할 그러한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10절을 보시면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성도의 삶, 이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여러분은 부름받은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이 존재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사이의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하늘에 앉은 그 존귀하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멋지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재림의 날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 사탄 진영의 맹렬한 공격 앞에 서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중적인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이 사단 진영의 끊임없는 공격과 이 대적 앞에 서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그 삶의 모습은 여전히 이 사탄의 이 죄의 영향력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권면한 후에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임의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영적 전쟁이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 마지막 권면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도의 이 싸움을 왜 영적 전쟁이라 부르는가? 이 성도의 이 삶을 왜 영적 전쟁이라 부르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요, 혈과 육, 곧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 부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대하는 겁니까? 혈과 육. 혈과 육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적들, 우리가 맞서야 할 그 적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이 11절, 12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적은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힘이 약하면 좋을 텐데 힘이 약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통 이러한 표현들은 악한 마귀의 그 계급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영적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과거에 이 인간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점성술이라는 게 발달했잖아요. 그 점성술의 이 별들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라든지 아니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같은 힘 있는 그런 제국의 왕이든지 아니면 이 로마 제국, 이 지금 에베소가 속해 있는 로마 제국의 이 황제와 같은 그러한 글들에 사용된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단어,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악한 마귀든 아니면 점성술의 별들이든 아니면은 세상에 강한 통치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이들의 힘이 세다는 겁니다. 권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배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적들인데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아무리 강해도 이 악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 권투에서는 카운트 블로우라고 있어요. 이게 이 결정타, 치명타를 맞으면 이미 거의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 악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치명타를 맞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 그 사단의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이 쓸 무기가 없어진 거예요. 치명타를 날리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악의 영들의 힘은 약하지 않다라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이 적들은 사악합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적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약하지 않은 힘을 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결코. 어디에 씁니까? 악을 위해서, 어둠을 위해서 씁니다. 선으로 가장하고 좋아 보이게 할 수는 모르지만 그건 역시도 악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적들은 사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적들은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11절 표현을 보시면 마귀의 간계다라는 표현을 써요. 간계다. 간사한 계획 뭐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사단은 어떻게 가장합니까?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친해 보이는,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받지 않도록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공격해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는 것이 이 마귀의 간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은요, 이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위협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그 마귀의 사마귀의 전략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기도 합니까? 확연하게 보이는 박해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통해서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만하고 속여서 어떻게 쓰든지 어둠에 빠지고 죄 가운데 행하고 잘못하도록, 그래서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교활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적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적들은 강합니다. 사악하고요. 그리고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에베소 교회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해 왔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은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찾아왔고, 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건 뭡니까? 로마가 이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이 나라의 이 권력 앞에 시중을 들어라 라는 것이죠. 곧 거짓된 번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악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쾌락적인 문화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그랬어요.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짓 종교에 대항해서만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우리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 강하고 또 악을 행하도록 만들며 그리고 교활하기까지 한 우리 시대의 이 대적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시대에 이 사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활한 전략, 그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는 초대교회 때 박해를 통해서 이 사마귀가 성도들에게 공격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요, 시대 정신에 물들게 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시대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내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느낌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세상에 물든 기독교라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들어 지친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나를 감동시켜 주시면 내가 예배도 잘 참석해 주고 헌금도 잘 내주고 기분이 내키면 교회 봉사도 참여해 주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요, 그 은혜를 덧입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를 위로해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봉사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선택의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내 느낌이 선택의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만족을 찾아 사람들이 행하고 느낌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정신은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 시대 정신에 물을 마시고 삽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는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화적인 습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키는 먹거리, 나를 만족시키는 TV, 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엔터테인먼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다 이런 생각에는 자신이 주인이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이 사람은요, 죄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죄라 그래요. 우상숭배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뭐 불상을 모신다거나 뭐 어떤 그 자그마한 부적을 갖고 다닌다거나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거기서 찾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릴 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만족과 느낌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 만족과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것이죠. 호불호가 거기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영적인 전쟁, 이 악한 영들은 강하고, 이건 강하죠.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우리를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물에 젖어서 살아가죠. 동시에 이것은 교활합니다. 그리고 악하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주 안에서 우리를 곧게 서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힘과 파괴력은요,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물질 만몬주의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돈이라는 우상과의 싸움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이 만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이 돈이 대표적인 것이죠. 돈이 우리에게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좀 쳐야 되고 유해식품도 만들어야 되고 부실공도 좀 해야 되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고 또 힘으로 남을 억압하기도 하고 누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갈라서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 계층 간에 불의하고 불평등하고 갈등을 낳는 것, 나라 간의 전쟁과 또한 요즘은 막 중국과 미국이 막 계속 관세로 막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결국 다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은 전반적으로 인간성을 황폐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외 다른 것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키에르 케고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 외 다른 것이 뭡니까? 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만몬 우상 숭배,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일상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에게 최전방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저나 여러분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는 영적 최전방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돈과 자기만족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미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길 때 돈이라는 것과 나의 만족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할 때 진정 그것이 선한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돈과 자기만족이라는 것으로 선택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만족과 돈을 추구하는 그러한 유혹 앞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도록. 무엇이든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은 매 순간 우리는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일단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어떻게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도 연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번 14절부터 1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거기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한 겁니까? 이 군인이 완전 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에베소나 이 빌립보도 그렇죠.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고 로마 군인은 아주 명예롭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로마 군인을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을 보니까 머리에 투구 쓰고 또 가슴에 호심경 붙이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또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또 이런 완전 무장한 또 군화를 신고 있는 이런 완전 무장한 그런 군인을 염두에 두면서 이 군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굳게 서서, 이 굳게 선다는 말은 빌립보서에도 나오지만 로마 군인들은요 전쟁을 할 때 이 방패가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사람 키보다 더 큰 전신을 다 덮을 수 있는 방패인데 그 방패를 가지고 쫙 나란히 씁니다. 그래서 방패를 앞에 딱 하면은 이 보호막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딱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는 게 이 로마 군인의 아주 유명한 전술이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로마 군인이 이렇게 완전 군장을 한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은 영적 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입을 때, 그걸 취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에 싸우는 군인은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조하고 주목해야 될 점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뒷전에서 아니면 하늘 높은 곳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앞서서 이 전쟁의 군인으로 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교활하고 이 힘이 센 이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아닌 영들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강조해야 될 점이에요. 그런데 이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서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서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깨어서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앞서서 행하시는데 그것만큼 우리 역시도 깨어서 굳게 서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시대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 만족과 그리고 돈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이 주목거리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제 우리 군에 간 형제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군에 간 자녀들이 훈련을 잘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또 휴가 때 자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이제 전역하고 또 그들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인데 군인이 훈련받는 걸 싫어하고 휴가만 맨날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영적 싸움이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군인은 훈련으로서 군인다워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면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서 군사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은 뭘 강조합니까? 훈련을 강조하지 않아요. 훈련을 강조하지 않고 뭘 강조합니까? 노는 걸 강조해요. 쉬는 걸 강조합니다. 즐기는 걸 강조해요. 감동받는 걸 추구해요. 영어로 디시플린이 아니라 펀을 추구해요. 훈련하고 절제하고 이 다져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기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은 이 남자가 아니어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완전 군장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를 얘기로만 들으셨을 텐데, 이 완전 군장하고 훈련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적 군사로서 훈련하는 것을 힘들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텐데 이 시대가 점점 어떻게 갑니까? 다 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편리하고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물들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에 만족하려고 그러지 훈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훈련으로 군인답게 갖춰지려고 하지 않고 예배도 공연처럼 보고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아, 내 마음에 느낌 있고 감동이 있으면 아멘하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면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우리를 길들여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이 이 예배를 드리거나 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영적 군사에게 최소한의 훈련인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읽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나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빚어져가는 우리 삶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 군사훈련조차 쉽지 않고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불편한 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우리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또 훈련은 재미가 없다고. 다른 재미난 것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주님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변명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역할을 맡기시는 것, 그것이 어떤 지위든 어떤 역할이든 또 어떤 부분이든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없다고 고향제일교회가 안 되지 않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다고 고향제일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는가? 앞에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교회에 속하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다운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훈련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맡은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그 울고 웃는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깨져보기도 하고 성공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기도 하고 이런 분 때문에 감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고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온전해지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다운 그 면모를 갖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풍성함들을 경험하는 것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좋아합니다. 교활하고 강하고 또 악을 행하는 이 영이 우리를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젖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타했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함께 다듬어 깎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그 대적들을 이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 악한 시대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를 기뻐하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서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